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4월도 마지막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온 이 귀한 성도들의 마음을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시다. 정상적인 성도라면 항상 마음에 변하지 않는 마음 한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려는 마음은 성도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항상 마음 한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이 합당치 않거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못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도의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성도의 행복은 간단한 곳에 있습니다. 성도의 행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그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말이 좀 의미상으로 이상하게 들릴 수 있었지만 좀 바꿔 말하면 성도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되고 참 그것이 아름다운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성도된 우리의 복이요 또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논하는데 과연 이것이 살아있을까? 정말 이 땅은 공의로운가 정의로운가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악인과 선인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데 악인이 이 세상에서 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잘 되고 있는 형편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분명하게 선한 사람에게는 상이 주어지고 악한 사람에게는 벌이 내려져야 된다고 마땅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 왜 하나님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행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질문하기도 하죠. 오히려 악인들이 그 악을 점점 더 많이 행하고 더 다양하게 행하고 그로 인하여서 더 많은 것을 유익을 보면서도 그 악에 대한 처벌은 있지 않는 걸 보면서 분명히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느낄 때가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3편의 내용이 바로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에 되어가는 일들, 많은 일들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게 맞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 시편의 저자가 이 시편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아삽. 아삽은 다윗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삽과 함께 유명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헤만이요 한 사람은 여두둔입니다.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사람들은 찬양대를 맡아서 찬양을 드리며 작사를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아삽은 시를 쓰는 재능도 있었나 봅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50편과 오늘 73편부터 83편까지를 아삽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가 가만히 세상의 일들을 봅니다. 세상의 일들을 보는데 잘 마음에 흡족하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악인이 잘 된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을 마음가운데 받아들일 수 없고 고민하고 고통스럽고 고민이 됩니다. 악인이 벌을 받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잘 돼 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심히 더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시편 73편을 펴보시고 2절 말씀에 아삽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악인의 잘됨으로 인하여서 내가 쉽게 말하면 실족했다는 겁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어쩐지 아십니까? 악인들은 자기들이 잘 되는 것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큰 소리를 칩니다. 11절 말씀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서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어찌 알랴,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른다, 아니면 하나님을 아예 무시하고 방만한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 이러한 그들의 언행을 보면서 아삽은 마음에 심히 큰 상처를 받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정직하고 바르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려고 했던 그런 마음까지도 접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까지 갖게 됩니다. 그게 바로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악인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진실하고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듯한, 참 이것이 헛된 것 아닌가 라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데 정말 그러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왜 악인들을 벌하지 않으십니까? 악한 자들의 재단을 몰수하고 속 시원하게 그들을 좀 처벌하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그냥 눈 감아 주시고 그냥 무마시켜 주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왜 악인들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잘 살고 건강하며 오히려 형통하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십니까? 답답하고 아사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계신 성도들 가운데 이런 고민과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계속 악인들의 행위를 알고 계시고 주시하고 계십니다. 아삽도 이러한 큰 시험을 당하면서 자기의 마음의 상처와 의기소침의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신앙으로 승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선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의 본성,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악인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가?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악인의 본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잘 됐으면, 악인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더 건강하게 무병장수하고 부의 축복도 더 많아지고 항상 평안하고 그의 자녀들도 잘 되고 정말로 이해할 수 없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무나도 힘든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첫 번째 이유가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이하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즉각적으로 징벌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으시는 첫 번째 이유는 회개의 시간을 주는 겁니다. 많은 시간을 두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의 기회를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향하여서 1년의 시간을 참고 기다렸다 칩시다. 그가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1년밖에 안 기다려주셨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셨으면 제가 회개하고 돌이킬 텐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다리시는 연수가 70년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마지막 심판 때 그가 할 말이 있을까요? 내가 너를 70년 동안 기다렸다. 70년 동안. 70년 동안 이런저런 기회를 주면서 기다렸는데 너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항변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으나 사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악인이 잘 되는 기간 동안에 번성한 기간 동안에 그들을 기다리시면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기회를 주시는가? 기회는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악인에게 전도하는 사람을 붙여줍니다. 친구나 자녀나 이웃들이나 부부관계에서는 남편과 아내를 통하여서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회개케 하십니다. 또 어떤 경우는 주위의 사람들이 병이 들어서 병석에 눕거나 또 그 사람의 죽음을 보게 하십니다. 아픈 것과 죽음을 보게 하심으로써 기회를 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깨달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회인데 본인에게 큰 고난을 주는 겁니다. 본인이 중병에 걸렸거나 여러 가지 재정적인 또 생각할 수 있는 큰 고난을 겪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며 회개케 하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모양의 기회를 그들이 보고 또 눈으로 직접 목격하면서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형통이 길면 길수록 사실 그들에게는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속히 벌하심이 아니라 오래 지체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악인의 번성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작이 타고 있는데 그 타는 장작 위에 더 많은 장작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지요? 좀 시간이 지나면 그 불길은 점점 더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마치 악인이 죄를 범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장작에 올려진 불처럼 악인이 죄를 지으면서 짓고 있는데 그 후에 더 장작에 올려져서 활활 탈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쌓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7편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 드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칼날을 가시면서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계시다. 악인이 죄를 짓는 동안에 하나님은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공의의 칼날을 가시면서 그 날을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아무런 형벌을 받지 않고 탄탄대로를 걸어서 형통하게 살아왔다는 것, 그것은 그들에게 결코 복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더 큰 형벌을 쌓아가는 길입니다. 여기 앉아계신 분들은 적어도 몇 번쯤은 풍선을 불어오셨을 겁니다. 풍선. 풍선을 처음에는 조그맣게 불다가 계속해서 불면 그 풍선이 빵빵하게 되죠. 그때부터 그 사람의 심장이 강심장인지 약한 심장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아, 여기서 조금만 더 불면 터질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만 부는 거고 내가 터지는가 내가 더 바람을 집어넣는가 보자 하면서 바람을 집어넣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빵빵한 상태에서 날카로운 바늘 살짝만 건드리면 어떻습니까? 아마 조그맣게 불었을 때의 찔림보다도 빵빵하게 커진 그 풍선에 살짝 흠집이 났을 때의 그 소리는 수백 배의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은 이미 다 팽팽하게 담겨져 있고 팽팽하게 당겨지면 당겨질수록 그 진노의 화살은 그들에게 세게 날아가서 그들의 살과 뼛속을 깊이 파고들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악인들은 악을 행함으로써 자신들의 죄를 더 쌓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더 받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시편 7편 15절에도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저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결과가 바로 그들의 번성입니다. 세 번째로 악인의 번성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진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회개를 촉구하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멸망케 하시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을 통하여서 멸망케 하십니다. 유다가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판단하시옵소서. 아무리 우리 죄가 크다고 할지라도 저 이방 나라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보다 더합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은 바벨론 군대가 우리를 치는데 우리 편이 되어주시지 않고 우리를 돕지 않으시고 바벨론의 군대에 손을 붙이시나이까? 그렇게 원망을 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그 악인의 대표적인 그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잠언 16장 4절에서도 여호와께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정당함을 받는 건 아닙니다. 단지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들은 결국 그들의 악행으로 또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사용하시지만 그 악행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도구로만 사용되고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예를 또 하나 알 수 있지요. 바로 바로왕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위해서 애굽의 바로왕을 사용하시는데 그의 강팍한 마음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이 점점 가면 갈수록 심해지며 임으로써 하나님의 이적은 더 강하게 나타나고 마침내 열 번째 장자가 죽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그들은 굴복하게 됩니다. 악한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악인의 번성은 일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악인의 형통함을 끝까지 벌하지 않으시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그들의 벌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경 낭독한 시편 37편 1절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오늘 주보를 보시면 성경 낭독한 시편 37편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므로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악인들을 심판하신다. 그 형벌을 섭리적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악인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라는 왕이 등장을 하는데 그 헤롯이 백성들의 칭찬에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즉 하나님을 보다 자기가 더 위에 있다고 교만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시냐면 벌레를 먹여 죽이십니다. 모세와 아론의 사건은 잘 알고 있죠. 반역하여 250명이 당을 형성하고 그들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땅이 갈라져서 그 사람들이 그대로 땅 아래로 묻혀버리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악한 자들이 득세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이 일본에 투하한 원자폭탄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악을 징벌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악한 일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악인의 번성에 대해서 결코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번성해 보이는 것 같고 멸망하지 않는 것 같고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것 같으나 그들의 결과는 멸망이고 또 그들이 분명히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러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시험에 빠집니다. 악인의 형통과 번영, 잘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공격과 세력에 짓눌 때마다 우리는 갈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살아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고 있는데 왜 나는 이러한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는가? 마음이 어렵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못 견디고 믿음에서 떠나기도 합니다. 아삽도 충분히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실족하여 넘어질 뻔한 마음, 내가 괜히 선한 일을 했나 보다 라는 그런 허망한 마음.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가서는 이 시험을 이겨냅니다. 어떻게 이기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 그런 세상의 일들 가운데서 그가 신앙으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건데 그 비결이 바로 시편 73편 16절과 17절에 있습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73편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언제 깨달았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이 세상의 현실과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심히 어렵고 낙담되고 하나님을 믿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낮아지고 정말로 실족하기 일보 직전인 내가, 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종말을 깨달았다.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가 가진 인생에 어떻게 보면 고난과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의 전에 가지고 들어갈 때에 그곳에서 해답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은 겁니다. 신앙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눈은 육신에 맞추다 보니까 시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도 항상 이 땅에 고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고 들어가야만 되는 자들입니다. 그곳에 들어갈 때에 이 땅에 고정되었던 시각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해결함을 받습니다.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그들의 번영을 보고 마음이 심히 고통스럽고 낙담하여 실족할 뻔했지만 그의 시선을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여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가 놀라운 깨달음을 받고 그들이 창성하고 영원하고 능력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진리를 그가 고백하고 마음의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악인은 난폭하고 압제적이고 탐욕스럽고 음모를 꾸며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올무를 씌워서 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욕심 때문에 공동체를 파괴하고 부정직으로 일관되는 사람이 바로 악인일 것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악인은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을 적대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섬기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현세에만 머물러서 안위를 쫓는 자들이 바로 악인입니다. 앞에서도 보았지만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하나님이 나야 하는 것 어찌 알랴? 즉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이 땅에 보이는 현세만을 뒤쫓아 사는 사람이 바로 악인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러한 악인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이러한 하나님을 이러한 악인들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 악인들을 어찌 우리가 부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데 아삽의 고백이 이제 드디어 결론적으로 이렇게 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5절과 26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과 26절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그의 마음은 낙담하고 절망했는데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을 때에 그가 하는 고백은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다. 하늘에서는 당연한 것이고 땅에서 낙심하였는데 땅에서도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다. 땅과 하늘의 주인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한 겁니다. 나는 여전히 쇠약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의 든든한 반석이시다. 주님밖에 의지하리 없다. 그래서 마지막 절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이게 바로 인생 가운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아삽의 결론은 결국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복된 것이다. 성도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피난처라는 것은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있을 때 나를 지켜주는 보호막입니다. 그런데 이런 피난처는 여기서 말한 장소의 의미도 있지만 내 모든 생각까지를 함께 아우르는 전인격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전부를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바로 주 여호와 그분밖에 없다 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앞에 그의 인생을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땅에 부조리하고 불안하고 해결되지 않는 모든 문제의 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바로 피난처인 여호와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천흥교회 성도님들, 내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에 그분이 나를 가까이 해주시고 그곳에서만이 우리의 인생을 이길 수 있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은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만이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귀한 성도님들은 그런 피난처이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떻습니까? 27절 말씀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와 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리라. 가까이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된다. 시편 1편 말씀, 잘 하시는 말씀이죠.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시편 전체의 주제가 되는 그 시편 1편에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참 행복, 성도의 참 소망,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믿으며 그분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 안에 우리의 복됨이 있고 우리가 이 땅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고 위로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격려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 신대원 동기 목사님이 같은 졸업생들 카톡방에 올린 글입니다. 한 50명 가까이 카톡을 하면서 서로의 근황들을 주고받는데 그 목사님은 이름만 올렸지 카톡에 전혀 리플도 안 달고 그러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올린 카톡의 글이 너무나도 은혜가 돼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올린 글이 이렇습니다. 27년 전 첫째 출산 소식을 듣고 무학산부인과로 달려가 갓 태어난 아들의 모습을 보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손가락과 발가락 개수부터 세어보았지요. 다섯 개씩 제대로 달려있는 것이 안심이 되었으나 얼굴을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머리는 길쭉하고 흡사 ET를 연상시키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어엿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여 이제 결혼을 합니다. 이제 아들 결혼식 때문에 이제 카톡에 글을 올린 거예요. 아들 결혼한다고. 그런데 이제 여기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글이 이렇습니다. ESF에서 훈련받은 믿음 좋은 자매를 만났습니다. ESF는 이제 선교단체 중에 하나인데 이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부터 그 전부터 ESF 간사로 활동을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저는 ESF 목자로 30년간 일해왔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면서 연약한 모습일 때도 많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내가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고 하지 않았더냐. 아들의 결혼식을 앞두고 지난 30년간 ESF 사역을 뒤돌아보면서 특별히 교회도 어렵지만 이 선교단체 활동이라는 것은 특별한 후원금이 없으면 본인이 살지 못하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아들이 어쨌든 27년 동안 잘 자라서 귀한 자매를 만나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의 고백이 내가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그 말씀이 마음에 사무치게 들리신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보니 주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신실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와서 앉아 있지만 혹시 악인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세상이 복잡하고 어지러울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곳에 답이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의 피난처가 있습니다. 다른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원통한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해결받으시겠습니까? 여호와께 답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더 가까이 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참 복입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혹시 이 자리에 믿음이 연약하여서 참으로 이런 믿음을 갖고 싶어도 마음이 열리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피난처가 어디인가? 내가 의지할 곳이 어디인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여호와께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삽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그 일로 인하여서 참된 성도의 행복을 누리며 이 땅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을 앞에서 했습니다.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의 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은 단련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겪어야 되는데 그 시험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고 이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와서 그 시험들과 고난과 역경을 주의 위로와 말씀과 기도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와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해답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신앙이 너무나도 쉽게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음을 믿습니다. 시험의 연속이고 그 시험 위에 또 시험이 있고 이것을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해결함 받고 더 강건한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신앙으로 세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그 안에서 참된 성도의 복을 누리길 원하는 귀한 초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